힘들 때 나를 잡아주던 손,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하던 눈, 눈을 감고 같이 꾸던 꿈, 눈을 감고 같이 꾸던 꿈. 그때 그 손을 좀 더 꽉 잡았더라면, 놓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난 달라져 있을까. 좀 더 눈을 마주쳤었더라면, 비가 지지 않았다면 난 아직 날고 있을까. 생각보다 빨리 희원한 꿈과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절망, 행복의 순간은 그 사이서 어딘가서부터 멈춰 있는지도 몰라. 밤마다 난 기도해 해답을 달라며 소리쳐도 결국 어제와 똑같잖아. 똑같이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, 그 뒤로 비웃는 것들 전부 달라진 게 없잖아. 하늘보다 자주 보던 땅, 그 위를 미친 듯이 달려왔던 발자국들은 하나 둘씩 지워져가. 그 속에 외로움으로 꽉 채워져 주저앉아 있는 내게 내밀어준 여덟 개의 손, 지칠 땐 여덟 명의 손을 꽉 잡아. 지칠 땐 여덟 명의 손을 꽉 잡아. 지칠 땐 여덟 명의 손을 꽉 잡아. 지칠 땐 여덟 명의 손을 꽉 잡아. 별 수 없잖아 이겨나가는 거지 뭐. 눈을 감고 같이 꿨던 그 꿈을 처음부터 생각해내 고개를 들어. 내 몸을 꽉 채운 증오와 배신감, 불안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. 걱정하는 나를 세게 꽉 안아. 그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의 혼기를 느껴. 아직 날 잡아줄 손들이 너무나 많잖아. 지칠 땐 여덟 명의 손을 꽉 잡아. 나르는 법들을 잃어버렸던 난 내 옆 사람들에게 기대 꺾인 날이라도 함께 나면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잖아.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해. 눈을 감았을 때 간간히 들려왔던 낯선 그분의 음성, 그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해. 모든 걸 포기하고 전부 내려놓고 싶을 땐. 그리고 지칠 땐 여덟 명의 손을 꽉 잡아. 지칠 땐 여덟 명의 손을 꽉 잡아.